부서지는 강둑에홀로 앉아 있네. 소리 없이 흐르는 저 강물을 바라보며 보면서 외로운 마음을 나누며 손에 손을 잡고 걸었지. 산등성이의 진력은 너무나 아름다웠었지. 너무나